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동지가 20일 수도 말라보이의 시뽀뽀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된 족도기네 공화국 대통령 취임식에 참가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 수반들과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 인사들, 명예 손님들, 이 나라 조제 외교 대표들, 족도기네의 부대통령들, 정부 수상, 국회 상하원 의장들, 의원들,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김영남 동지는 오비앙 드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을 축하하며 족도기네 인민의 위협에 대한 우리 민의 변함없는 지지와 연대성을 표시했습니다. 한편 김영남 동지는 19일 오비앙 드게마 무바소고 대통령이 마련한 연회에 초대되었습니다.